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따로 세웠다고 하는 말은 그 교회에서 이제 떼어냈다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의 두 기둥,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가르칠 때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을 갖게 되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이 두 기둥을 모두 함께 따로 불러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너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겠다라든지 너는 앞으로 40일 동안 또는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여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 이렇게 갈 것이다 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그들의 일정과 여정을 성령님께 의탁한 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하게 될지는 모르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안디옥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사실 3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4절을 보면 그것이 사실은 성령께서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의 여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끝을 알고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다음에 어느 정도의 여정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이 보통 서야 그 여행에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내가 나에게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네게 앞으로 지시할 어떤 땅이라도 내가 가겠다고 나서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의도요 성령님의 방식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의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을 믿어드릴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골을 다 정해놓고 완벽하게 알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바나바와 사울도 동일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신기하게도 바나바의 고향인 사이프러스 섬, 키프러스 섬이라고 하고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섬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첫 번째,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더 여행해야 될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함께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구브로에서 붙었는지 아니면 안디옥에서 따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바나바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나바의 전력을 보시고 이력서를 보시면 바나바는 원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한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는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회당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품과 그의 어떤 권위자라고 하는 그의 어떤 이름을 우리가 한번 빌어서 생각해 볼 때 바나바는 이미 자기의 고향 땅 구브로에 있는 이미 번성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회당들에서 그는 상당히 알려졌던 유력자가 아니었을까.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에게 아주 익숙했던 바로 그 회당으로 예수를 믿고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금이 환향입니까? 아니면 이제 돌에 맞아 죽을까요? 배신자입니까? 재밌게도 그들은 처음부터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이 주님께서 받은 그 명령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냥 찾아갈 것 같은데 사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확실하게 사울과 바나바가 우리의 타겟이 온전하게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그냥 어썸션입니다. 그냥 그들은 다시 그들에게 익숙한 그래도 구약을 알고 있는 메시아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회당에 가서 구약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 회당에서 열매가 있었던 것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서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든가 거기서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든가 기적이 일어났다든가 하는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큰 일이 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첫 번째,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 내가 성령의 그 계시를 받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와서 딱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갈 때 보통 그렇습니다. 막 전도 훈련 받고 막 가슴이 뜨겁고 통성기도 막 하고 일주일 딱 금식하고 딱 전했는데 돌아온 건 싸늘한 얼굴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성령께서는 여기서 별 소득 없는 이들을 이 섬의 동편 끝에서 서편 끝까지 여행하게 하십니다. 아마 도시들을 거쳐갔겠죠? 거기서도 회당을 거쳐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횡단을 해서 서쪽 끝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 뭐 이런 도시가 다 있나?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좀 그렇겠죠? 파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바보라고 이 선조들이 번역을 하실 때 좀 웃으셨을 것 같아요. 이 섬, 무슨 이런 섬이 다 있냐? 바보. 거기에 박수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박수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집 박수무당이라고 했죠. 무당들이 박수를 많이 쳐서 박수무당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무슨 뭐 예언자 이런 뜻이죠.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박수무당의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이런 또 무당이 다 했나? 예수의 아들이에요, 이름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세르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과 딱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예수를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박수무당을 만났는데 그는 예수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사울이 바로 이 지역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바꾸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만났던 총독 이름이 세르기오 바울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 첫 번째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울과 바나바에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르기오 바울처럼 지혜 있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7절에 세르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뭔가 궁금증과 그리고 열망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이 이 섬의 마지막 도시에 섬을 떠나기 직전 그 도시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해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호의를 가진 사람과 그리고 적의를 가진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반드시 호의를 가진 사람들만 만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 호의를 갖는 사람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과 사단이 예비한 바로 그 사람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저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호명하고 싶고 사단이 준비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사람 세르기오 바울은 제가 읽으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지혜 있는 사람 세르기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을 읽어보시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듣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desire to hear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desire라고 하는 말은 에피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특별히 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말로는 가장 정확한 번역은 갈망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망은 무엇입니까? 갈망은 갈급하는 것입니다. 갈망은 정말 그것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막 부르르 떠는 것을 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그 노래는 그렇게 로맨틱한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목말라갖고 지금 물을 못 먹는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BBC에서 만든 Planet Earth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물가라고 하는 것은 사막의 오아시스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슴, 목마른 사슴도 가지만 대부분 거기 죽치고 앉아있는 게 사자나 표범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원수들이 먼저 거기 죽치고 앉아있습니다. 아예 거기 퍼질러 있어요. 그냥 딴 데를 안 갑니다. 물가에 앉아서 오는 놈을 잡아먹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죽 목마르면 그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물가로 사슴이 물을 먹으러 가냔 말입니다. 이것은 적당히 목마른 것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아직 견딜만하면 그런 갈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그 어떤 디자이어가 있다는 것은, 갈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무침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사무침이 있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루라도 큐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런 사무침이 있으십니까? 제가 운동을 상당히 여기서 열심히 했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가족이 내려온 다음부터 시간이 잘 안 나요.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두려워. 30파운드가 더 붙는 겁니다. 여기 어느 쪽으로 붙을지 모르겠는데 두렵다. 부르르 떱니다. 그게 갈망입니다. 사무침입니다. 하여튼 가서 10분이라도 하고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구마 하나를 내가 먹지 않는, 그건 갈망입니다. 갈망. 그걸 내가 먹고 싶은데, 그 하나가 남았는데, 밤 10시인데 그 다음날 저울이 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 맛을 본 사람만이 느끼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 동쪽에서 저 서쪽 끝까지 달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근이요, 그것이 기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유하다? 자랑하지 말아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네가 부유한 것이 아니다. 너는 굶주린 인간이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느낍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입니다. 이 서기요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비슷한 것 같으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모험으로 나를 던져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실 때 모험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험하신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일생을 거신 거잖아요. 모험 안 하고 결혼하신 분들 계세요? 잘한 거야. 전혀 나는 모험이 아니야. 스릴 넘치잖아요, 하루하루가. 고비를 넘기시면서. 야, 우리 결혼 생활 생각해 보면 고비를 넘기면서 어떻게 그런 대단한 용기가 있었어요? 예? 옆에 있는 남편 계시면 아내 계시면 쳐다보시고 안 계시면 그냥 친구들끼리 쳐다보시고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용기, 대단한 모험을 하신 겁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한 것은 정말 인생의 모험이에요. 그게 그 모험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뭐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 쫙 받은 다음에 이력서 받듯이 괜찮고 결혼하자. 그리고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고 알아보고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개보고 정말 날 사랑해? 그 같은 수도 없이 물어보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 수도 없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나중에 한번 실험해보고 다 그렇게 한 다음에 탁 그 결혼식장까지 들어가서도 또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살면서 이제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회 많이 하시죠? 결혼을 한 다음에도 후회하잖아요. 내가 뭐 콩깍지가 씌웠다든지 내가 그때 뭐 제정신이 아니었어. 예, 제정신이 아니니까 다 모험을 하죠. 제정신은 절대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안다고 하는 것, 지식은 절대로 우리를 모험으로 밀어넣을 수 없습니다. 제 지식을 생각하니까 항상 제약회사 광고가 생각납니다. 신문을 읽어보면요, 꼭 곧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을 안 사 먹으면 꼭 죽을 것처럼 써놨어요. 다 증상이 저하고 똑같아요. 뭐 헛배가 부르십니까? 뭐 밥 먹은 다음에 머리가 띵하십니까? 이게 다 나네. 그 약을 빨리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잘 만든 사람이 제약회사 카피 문구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제 아들이 한 4살, 큰 아들이 4살쯤 됐을 때입니다. 우리 대니엘이 저희 차가 토러스 웨건을 탔는데 저희 식구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5인승인데 한 명을 더 태웠어야 되는 거예요. 유학생을 하나 라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낑겨 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시트를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한 5분만 가면 거리인데 다운타운에서 혹시라도 경찰한테 걸릴까 봐 그러면서 너 가만히 있어? 겁을 준 거예요. 제가. 경찰 아저씨 보면 잡아간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딱 다운타운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뒤에 경찰차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딱 쓴 거예요. 삐뽀 삐뽀 하면서. 누가 제일 긴장했겠습니까? 제 아들이 제일 긴장하거든요. 몰랐어요. 쫙 내니까 흑인 아저씨인데요. 키도 한 1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쳐다보는 순간 제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냐면 잡혀갈까 봐. 근데 그 순간 그 흑인이 울지 마. 괜찮아. 한국말로. 울지 마. 괜찮아. 오! 아저씨 한국말이에요? 나 한국에서 좀 살았어요. 오, 괜찮아요. 카시트 있으세요? 그 다음부터 영어로 했죠. 네, 카시트 있어요. 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갔어요. 제 아들은요, 경찰 그러면 잡아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 아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죠.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보다는 알기만 하면,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우리에겐 두려움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미 믿음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에 기반을 둔 행위가 아니라 대상에 기반을 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한번 신뢰하면 그 다음부터 지식은 필요 없어집니다. 내가 내 남편을 한번 믿기 시작하면 내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하고 내 남편이 어떤 호텔에서 잘 모르는 아가씨하고 나올지라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그 지식에 기반해서 그 대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관계를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들을 믿어줄 때도 한번 믿어주기로 작정한 것이면 그 아이에 대해서 비록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어주는 부모는 결국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르기오 바울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제 모험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해질 무렵에 갑자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뭣도 모르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날씨는 불순해집니다. 파도가 높아집니다. 바람은 반대로 불어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를 저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느 형제님하고 보트를 한번 태우신다 그래서 낚시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낚시하는 게 보트 타고 낚시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이거를 조정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가게. 근데 굉장히 조금씩 가게 이렇게 해놓으시더니 이렇게 하는데 나는 분명히 계속 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했니니까. 이거 뒤로 가지 말고 자꾸 앞으로. 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물결이 계속 물려오니까 배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밀려나는 것이구나.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이틀 동안 계속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 있는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4시간 반 정도 탔는데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베드로의 심정을 그때 이해했습니다. 주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게 보트 모터가 있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맞바람이 치는데 제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게 간 거겠습니까? 못 간 것이죠.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성령께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 것이 아니에요.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많이 갔으면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셨다가 못 찾으실지도 몰라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디 갔나?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다 예상하셨어요. 우리가 못 갈 거 다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알게 되는 바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모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냥 계속 노를 젓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도대체? 왜 가라 그러고 나아가지도 않는데 어떡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할 때에 풍랑이는 바다로 주님이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때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기이하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모험을 감행하면 하나님의 기이하신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근데 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안 가지십니까?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라이프스타일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뛰어야 될 과정이 아니고 살아야 될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도 우리의 상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하기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박스 속에 들어가기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박스 속에 가두지 말아다오. 왜 법궤를 없애셨을까요? 그 귀한 법궤를. 하나님의 자리는요, 법궤 안이 아니고 법궤 뚜껑 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박스 속에 들어가기 싫다는 얘기십니다. 아예 박스를 없애버리셨습니다. 나는 항상 창조하는 것을 원하지 했던 방식 다시 하는 것 별로 원하지 않는다. 1900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2000년대에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희한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상식을 깰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자체가 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의 이름은 바 예수. 이름은 좋은데 어쩌면 이 사람이 예수의 행적과 이적을 듣고 나서 자기를 아예 Son of Jesus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이 사이프러스 섬에는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뭐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닐까도 생각해봤습니다. 아니면 정말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그 총독이었던 세르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곳은 비너스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비너스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로마의 신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그 신에게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에서 선견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을 보고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다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밥줄이 끊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힘써서 대적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힘쓰니라고 하는 이 말이 제테오, 구한다, 찾는다, 시킹한다,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총독을 믿음으로부터 떨어뜨릴 방도를 계속 찾아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단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믿음으로부터 떨어뜨릴 방도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갈 때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날까요? 제 생각에는 사단이 제일 먼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단도 피곤할 거예요. 아, 왜 새벽기도 다녀가지고 저걸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기도생활 딱 시작하려고 하면 교통사고 당한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뒤에서 차가 받아요, 그냥. 이상해요. 저분은 꼭 기도해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할 타이밍을 주시나 보다. 그리고 작심하고 딱 나오면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건 뭘까요? 공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누군가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물증은 없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과 방법들을 막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겠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겠죠. 여러분,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한 열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상태나 제 상태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좀 까칠하실 때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좀 티꺼워 보이고 이럴 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퀸치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거짓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슨 열망으로 지금 휩싸여 있는가, 어떤 얘기가 나올 때 마음이 확 기쁜가.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욕하면 활기를 띠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시무룩하게 했다가 누구에 대한 험담이 나오면 대화를 주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사람을 제압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네가 무슨 예수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지.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가득 찼냐면 괴계와 악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괴계라고 하는 말은 속임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행이라고 하는 말은 천박하다고 하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천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천박한 줄 아십니까? 어떤 것을 천박하다고 얘기하십니까?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넥타이를 잘 메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머리도 깨끗하고 뭐 품위도 있고 명함에 있는 것도 좋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딱 앉았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때 느낄 때 이 사람이 나를 상대로 어떻게든지 나를 매뉴플레이트해서 내 돈을 많이 빼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나쁜 변호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천박해 보이십니까? 고상해 보이십니까? 나를 이 천박해, 크게 대답해 주세요. 남미나 자매님, 천박해 보이죠? 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자기 인생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천박한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 인생의 이득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득이 현안이 되어 있는 인생들, 우리는 그것을 천박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농공상, 그걸 이렇게 할 때 그 선비 사상이 거기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선비는 뭡니까? 굶어도 사람을 수단으로 삼거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고상하다고 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박수무당은 그의 이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그의 이득을 잃을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악행이 가득한 것이요, 그것이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사랑함, 이 천박함이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 아주 게으르고 그리고 연약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단어 뜻이 나와 있어요. 또 다른 뜻으로 자기의 사랑, 자기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자기 이득에 집착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거짓으로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굽어져 있는 길을 평탄케 만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고, 잘 돼 있는 그 길을 굽게 만드는 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예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그 단자는요, 끝에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단. 제가 철학과 다닐 때 배웠어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데 끝 딱 굽어져 있는 거, 이 이단입니다. 이단이요,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뭐 통일교 이런 건 좀 쉽지만 요즘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이단들이 아예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특수 훈련을 시켜서 교회에 집어넣어요.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통성 기도 훈련 이런 거 다 시킨대요. 부산에 넣은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단들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딱 들고, 자네 명단 입수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무섭습니다, 요즘은요.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끝이 다른 겁니다, 끝이. 주님의 길을 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하는 행위도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바른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끝낸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상당히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잘해온 것을 절대 앞으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아무리 이름을 바 예수, 바 그리스도라고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급히 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망이 없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길을 굽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주님의 손이 임해보면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손이 우리 형제님에게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굉장히 좋은 기도, 굉장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 자매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짓 선지자에게는 주님의 손이 위에 임하는 것이 재앙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가 재앙입니다.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현상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 임재가 어떤 사람에겐 재앙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거짓으로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날을 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시험 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막. 저는 한 번도 그랬던 경험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저는 시험 날을 항상 심판의 날로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아, 시험을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치는 거구나. 아니, 평소에 실력으로 치는 게 아니구나. 저는 다 친구들이 공부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다 시험 공부란 걸 했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게 이교제자로 내린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2학년 때는 좀 괜찮았어요. 아, 공부한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공부하면요. 더 어려운 문제 없어? 막 이렇게 찾게 됩니다. 제가 수학에 좀 미쳤었는데 정석, 수학, 정석의 실력이라는 책을 실력, 정석을 그냥 한 5번 읽은 다음에 일본에 있는 문제집을 좀 수입해다가 풀어볼까? 뭐 이런 막 열망이 생겼어요. 제 속에. 하여튼 시중에 있는 문제는 다 풀었어요. 더 어려운 문제가 없는가? 도대체 나를 위한 문제는 어디 있는 거야? 제가 그 정도로 미쳤었어요. 수학에. 아주 완전히 미쳤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제 이름이 도형 아닙니까? 도형. 완전히 제가 거기에 그냥 그게 뭐냐면 수학 시험 날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수학 시험 날. 근데 공부 안 한 과목은 재앙입니다. 재앙. 하여튼 시험 전까지 불안합니다. 칠 때도 불안하고 맞는 거 써놓고도 불안해서 지우고 딴 거 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원리입니까?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과 그리고 거짓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임재를 계속 경험하고 가면 마지막 날도 또 하나의 하루일 뿐이죠. 평소에 뜸했으니까 보통 이럴 때 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 괜찮으실까 이렇게 하고 그게 우리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이프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너스 신의 고향입니다. 비너스 신의 다른 이름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신은 미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의 삶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이득을 위해서 수많은 다른 남자 신들과 혼음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자식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식은 데이모스,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식이고요. 두 번째 자식은 포보스, 포비아란 말 아시죠? 공포라고 하는 두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여신의 탄생이 바닷물의 거품 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의뢰하고 거짓 선지자가 추구했던 삶의 그 양태는 거품과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품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그 프로덕트한 것들은 열매들은 두려움과 공포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르기오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갈망하고 갈급한 사람은 거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의 인생을 건축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